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3일을 맞아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종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주의 종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3시간에 걸쳐서 신앙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물러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에 새기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신앙과 은혜 체험에서 오늘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정서의 문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이 사도는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 61년이나 62년 그 어간의 일이니까 그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때가 대충 주후 30년으로 믿어지니까 그는 아마 이 로마의 옥속에 있기 전에 약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둔 그런 그 투옥된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이유는 옥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위로가 넘치는 편지를 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고 18번 정도 되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빌립보서에 계속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 전체의 어떤 그 그림이나 빌립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특별히 이제 은혜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나가고 나서 변화된 신앙의 정서를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결핍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극단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체험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한 사람은 체험이 없어서 메마른 신자가 되어버리고 또 한쪽은 체험을 너무 추구해서 말씀이 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머리로 아는 우리의 지식이 만약에 뼈라고 말한다면은 신앙에서의 체험은 그 뼈를 덮고 있는 우리의 살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그 지식과 체험이 하나 되는 그러한 참된 은혜 체험을 통해서 그 뼈에 입혀진 살 속에 피가 흐르고 호흡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지면서 사람이 움직이고 운동하고 기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비유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선 여기서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부터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잔잔한 신앙이 있고 불같은 신앙이 있고 냉정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화끈한 신앙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뭐라 그럴까요? 그 모습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빛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동기가 틀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과정이 틀리고 그래서 오늘 믿어가는 신앙생활의 양상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불같은 그런 그 성령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이슬과 같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그 온유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다양성은 우리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 어떤 형태의 신앙이 우월한 신앙인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시끄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기도해도 되는데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의자는 왜 흔들어? 그냥 간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도대체 옆에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원에 가면 한술 더 뜨죠. 주여 삼창부터 하고 시작을 하니까 주여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한술 더 뜨면 기도원에서 큰 북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여 그러면 북소리가 도도도도도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뭐 좋아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커다란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면에 뭔가 그 행위에 합당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으면서 겉으로 경건을 흉내내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오랫동안 강의한 외식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것,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냐 하면은 말이에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막 표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데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냉정한 신앙적인 통찰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뭔가 갖추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단에 내려와서 말할 때는 정상인데 이상하게 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만 붙잡으면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 이런 것들도 다 유사한 종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천박한 것이에요. 자, 그러나 때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수를 찌르듯이 깊이 감화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울부짖는다고 해서 심령이 찢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선 그 정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고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다양한 모습 속에서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속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발견될 수 없는 하나의 분명한 정서가 흐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열렬하고 뜨거운 정서가 흐른다는 것이에요. 예?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예. 네. 그럼 이제 설명을 합시다. 그러면 우선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알겠죠?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 은혜 받을 때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저렇게 기도해보고 싶은데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그 사울의 경우를, 바울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바울을 읽어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주 정말 금방 알 수 있어요. 몇 페이지만 쓴 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다. 거의 맞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부터 계속해서 써내려간, 물론 로마서를 제일 먼저 쓴 건 아니지만은, 로마서부터 그 바울이 써내려간 그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확실히 이것을 쓴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를 객관적으로 써내려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신앙의 체험 속에서 자기가 깨닫게 된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예? 이런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생활을 하면서 물체에 부딪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소리는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두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다,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성경을 쓴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서 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냉정한 자세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문이나 신문 기사를 쓰듯이 작성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이미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치우쳤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체험한 하나님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그 쓴 사람들과 같이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체험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비슷한 체험을 하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글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요즘 뭐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머니가 딸이 시집갈 때에는 어떻게 부녀자로서 시집을 가서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법도를 말이에요. 쭉 적어서 시집가기 전에 딸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책이나 혹은 서찰로 엮어서 딸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늘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시집가기 전에는 어머니가 뭐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혼 생활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다들 공통된 고백이 뭐예요? 시집가서 10년, 20년 살아보고 자기가 속으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다시 시집을 보내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마음에 깊이 와닿고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신앙 속에서 체험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그것은 체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을 하되 그 체험이 건전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3장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푯대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을 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똥과 같이 여겨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이 그러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탐구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깊은 신앙의 체험 속에서 얻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체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체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세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개인의 성격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몇 가지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은 매우 원리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으며 교만한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인정이 없는 아주 매몰찬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젊은 사람으로서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죽음을 보면서 옷을 지키면서 그 일에 가편투표를 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원리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차갑고 매우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된, 기쁨이 많은 사람이 된 풍부한 정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부한 정서를. 오늘 생활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 누가 파안대소하는 장면을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메마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말하는데 뭐냐면 내가 전에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풍부한 신앙의 정서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냉정하게 이런 신앙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정서가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매우 지성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양식은 사람마다 다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일단 깊이 체험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눈물과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의 정서를 풍부하게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서 별 느끼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 속에 다가오셔서 자신을 만지고 지나가시는 그런 감화가 일어날 때 인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혹은 결심하거나 혹은 깊이 애통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모든 우리가 아는 지식을 삶으로 행동으로 표출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서가 움직여야 돼요. 네? 물론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참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정확히 깨닫는 지적인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행하게 됩니다. 행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정말 그렇게 행하여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그렇게 깊이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물건이 좋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움직여서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눈을 감으면 그 물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선전에 귀가 솔깃하고 어느 시간에 그 물건 없이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움직여서 그 물건을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 정, 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우리가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즉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거꾸러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상식과 신학적인 편견과 신앙적인 편견과 민족주의적인 편견과 심리적인 편견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그는 풍부한 정서를 갖게 된 거예요. 예? 그 풍부한 정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서의 세계를 갖게 된 이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내게 기쁨이 안 되는 것이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들이 지금은 싫지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 속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왜?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예전과는 달리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마치 그 일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충분히 느끼고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고 움직여서 살아가는 그때 우리의 삶은 생명이 있고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오늘 스승의 날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은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몇 분 기억에 나는 선생님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무엇을 받았냐 하면은 인격적인 감화를 받았어요. 인격적인 감화를. 인격적인 감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잠시 즐거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감화를 받았다는 것은 그 선생님께로부터 내가 물질적인 도움을 좀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감화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던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생각들이 포기되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전의 생각들을 그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바꾸는 데서 오는 정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이도 인격적인 감화를 받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조용히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면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감화를 받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감화를 받아서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을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느끼는 것이 없다면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건조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계속해서 머리로는 지식들이 쌓이는데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머리에도 지식이 쌓이지 않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모든 예배 시간이 지나가고 성경 배운 것들이 지나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깡통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비어 있어요. 뭘 믿는지 뭘 붙들고 살아야 하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살아가는 거지. 주의 종한테 종거 갖다 바치고 교회에 열심히 돈 갖다 내고 몸 바쳐서 충성하고 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축복받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을 공부를 해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성경 공부, 그 말씀,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승복시키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자기를 감화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승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깊이 듣고 그 다음에는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닫는 방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감화를 받아서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인 감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것은 체험과 지식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문제는 이 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지식을 빼버리고 사람을 감화시키려고 하는 뭔가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일들이 추구된다면 그건 매우 사악한 것이에요. 사악한 것이.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방언을 교습해 준다래.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입을 벌리고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쭉 나래비 서가지고 강승연은 안 냈겠지만은 할렐루야를 막 땀을 흘리면서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를 빨리 해서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방언이 터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주실 때가 되니까 성령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뭘 느끼기만 하면은 은사가 창조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은사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함께 그 진리를 깨닫는 것과 함께 체험의 세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평신도들에게 늘 강조한 바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자기를 깨닫게 한 바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예? 머리에서만 머무는 신앙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분리해서 체험을 추구하거나 체험은 하나도 없는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전달로 끝나는 이런 모든 신앙 교육들, 신앙 생활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건전한 의미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사실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느낀 것들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나를 주장해서 이전에 살지 못했던 어떤 삶을 나로 하여금 살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정서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돌아다닐 때 무너진 성을 보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여 그 불이 나를 이기어서 자기가 이렇게 통곡하고 있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을 40년 눈앞에 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며 슬피 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행동을 본 다음에는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는 단지 객관적으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는 이미 그 심판을 경험한 것처럼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정서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것은 은혜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풍부한 신앙의 정서가 없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나면 누구든지 뜨거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뜨거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뒤흔드는 그런 설익은 뜨거움이 아니라 억제해도 가슴속에 흐르고 있는 그 뜨거움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뜨거움들이 모든 사람들 속에 흐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게 될수록 성경이 잘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서 홀로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없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늘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세계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정서의 세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풍부한 눈물, 풍성한 기쁨, 말씀을 듣거나 진리를 깨달을 때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신앙의 즐거움,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성장의 기쁨, 이러한 마음들, 그러한 정서들이 우리에게 깃들여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그 정서 자체가 아주 매우 과격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을 이야기할 땐 꼭 뭐가 따라와요? 아,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뭐가 잘 안 되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이야기할 땐 꼭 뭐가 들어와야지 말이 돼요? 그렇죠. 죽음이 들어와야지 얘기 돼요. 뭐라는? 목숨보다 귀한 사랑. 죽도록 너를 사랑한다. 이 생명이 다해도 나는 사랑하리라. 그 뭐 어디 정신병자 같은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아, 예수 안 믿고 그 헛소리 하고 다녔으면 지옥 갈 것이고, 예수 믿었으면 천당 갈 거지. 죽어도 사랑.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서, 인간의 속에 흐르고 있는 공통된 정서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강렬한 어떤 것을 말할 때는 말하자면 그것보다 강렬한 것을 말할 때는 그것보다 강렬한 것을 능가하는 강렬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죽음이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끝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공포를 말해야 됩니다. 내 사랑이 그 죽음의 공포보다 훨씬 뜨겁다. 이게 인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경험은 인간들 사이에 통용되는 사랑의 경험과 매우 유사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고 인간도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점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매우 뜨거워요. 비교해볼까요? 살아가다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조만간 빠질 것이고 계속 안 빠지신다면 그것도 불행일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성이 남성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저 남자도 멋있고 이 남자도 근사하고 저 남자하고도 한번 살아보고 싶으면 정신병자예요. 연구 대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왜? 절대라는 것이에요. 절대는 대를 끊는다는 것이에요. 함께 이렇게 짝을 지울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절대예요. 절대적인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건성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 오는 것도 좋고 놀러 가는 것도 좋고 교회 오는 사람도 만나는 것도 좋고 세상 가는 것도 좋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나면은 그 사랑이 한번 붙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밖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눈을 떠도 하나님. 잠들 때 하나님. 어려운 일만 하나님. 공고한 일을 만나면 주님. 예? 그래서 한 번쯤은 다 미쳤다는 소리 들어봤잖아요. 그거예요. 인격과 인격체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누는 이런 사랑 속에도 그 속에는 뜨거운 정서가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뜨거운 정서가. 예? 뜨거운 정서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 뒤에는 항상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예술 속에 혼을 불어넣고 정신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진실로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서가 흐르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확신과 신념에 가득 찬 그래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배는 톡 쳐 나오고 목은 짧고 그리고 이마는 바닥 까지고 키는 쬐끄맣고 말은 되게 못하고 하여튼 그런 추남이었대요. 그리고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 풍부한 정서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영혼을 보며 이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말하자면 연민을 느끼던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눈물이 많아지는 그리고 기쁨도 많아지는 이런 풍부한 정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나는 없고 하나님과 나만이 대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정서가 충만한 기도의 세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구원 받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없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매일매일 감화를 받으면서 살아가도 우리가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느끼는 것이 없는데 예? 느끼는 것이 없는데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정상적인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깃들여 있는 풍부한 은혜의 세계를 갖게 되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이제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겠죠? 두 분들일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일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옛날에는 내가 그런 정서를 풍부하게 경험했는데 요즘은 메말랐다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든지 마음의 어떤 사랑의 감정이 막 뜨겁고 복받쳐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불타는 마음의 사랑을 느꼈다든지 그런 적이 없다. 그 두 사람들이 문제겠죠?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우선 이전에 그렇게 충만하게 느끼거든 많이 느끼던 신앙적인 풍부한 정서들이 오늘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점차점차 신앙적인 지식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많이 울죠. 그러나 나이 먹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말하고 있는 이 사도가 30년 이상을 복음의 사역을 위해 일평생을 바쳐서 검은 머리가 이제는 파뿌리처럼 휘어지고 윤기 있고 팽팽하던 얼굴에는 이제는 깊은 골이 패이고 순교의 종소리가 들리는 인생의 황혼역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깊이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숙할수록 더욱더 풍부한 정서를 소유하게 되어서 디모데전서 1장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디모데전서 1장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풍부한 정서가 있어요. 정서가 마르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매우 차갑고 냉랭해져서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인격에 감화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풍부한 신앙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앙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러한 신적인 정서, 나는 그 신령한 정서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런 신령한 정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에 내가 충분히 느끼던 것들을 오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는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신앙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정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하나 마지막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눈물을 흘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감화를 받아서 집에도 안 돌아가고 매달려서 철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냥 김 빼는 거죠. 아이고. 맨날 은혜 받았다고 펑펑 울고 기도만 하더니 살아가는 건 왜 그래? 왜 그렇게? 똑같아? 이게 이제 사람 그 기운을 다 빼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끊임없는 인격적인 설복을 통해서 자기가 수많은 하나님의 다양한 인격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면서 깊이 깨달으면서 자기가 승복하며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거 어느 날 그 습관 때문에 여러분 아마 크게 망신당하거나 그러는 적 있죠. 그렇지 않아도 아주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경우 있죠. 즉시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천천히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그만큼이나 하면서 체험이 있는 은혜 생활을 하니까 겨우 그만큼 되는 거지. 그것도 없으면 정말 더 형편없는 삶을 보장받았을 사람이 그만큼이라도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가 깨어지니까 그만큼 살아가는 그리고 잘못 살아가도 그런 은혜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주어진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어 깨달으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금방 시인하는 것이에요. 누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잘못됐다고 금방 시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은혜의 체험과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간단하게 연결지어서 삶이 그 모양이니까 저 사람이 체험한 것은 다 헛거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은혜 체험이 열매로 나타나니까 열매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죠.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깊이 감화를 받아서 그런 풍부한 정서를 소유하게 돼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풍부한 정서 속에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혹은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 살아가는 삶이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즉시 뭘 발견하냐면 그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전에 그가 체험한 것은 올바른 체험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무효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과 두 사람 사이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건 외식보다도 더 무서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성경에 의해서 분별되지 않을 때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삶이 이 모양이므로 이전에 네가 받은 은혜는 그 가짜였다는 사실이 판명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간데 은혜를 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인간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풍부한 정서를 느끼며 체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하고 돌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의 세계를 통해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깊이 변화를 받고 각성하고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풍부한 정서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도 때로는 그 잘못을 즉시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시 뉘우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풍부한 신앙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 살아가는 삶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그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솟아나는 사람을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같이 살던 고모님들이 늘 너는 참을 인자를 늘 써라 그랬어. 참을 인자를 너는 꼭 써라. 넌 참지 못해서 큰일이다. 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참지 못하던 그 육신적인 성품의 날카로움들이 한번 은혜가 내 마음에 밀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를 감싸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런 풍부한 은혜의 정서 속에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애통하고 나면 그 육신에 속한 그런 잘못된 성품의 날카로운 칼들이 날마다 서서히 무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칼 같은 성품이 모두 변해서 허미와 같이 변하고 쟁기와 같이 변해서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성품이 사용되어질 때, 진짜 그야말로 성도의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성도가 됐지만은 그거를 우리들이 성도여, 성도여, 성도여 말할 때마다 결국 뭐냐면 들을 때 뭐라고 들어야 되냐면 그렇게 들어야 돼요. 성도여 하고 부르면 뭐라는 거? 아이고 나보고 또 거룩해지려네. 그걸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속에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결국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정서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라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부하게 느끼는 그러한 신앙의 정서들과 체험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나 무엇을 느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무엇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성경이 기록된 대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라? 맛보아 알지니라. 예? 먹어봐서 맛을 아는 것처럼 먹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를 딱 먹어보면 그 다음에 우리의 온몸이 그것을 체험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입에 넣었다가 극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음식은 어때요? 먹기만 싫은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속이 느글거려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음식이든지 참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몬도가는 식품만 빼놓고는 뱀 뭐 이런 거, 개구리 그런 거 빼놓고는 개고기 그런 거 빼놓고는 다 잘 먹어요. 근데 어렸을 때 시골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을 따왔어요. 그 감을 그 침실을 담그거나 연실을 만들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 이제 그거를 장독대에다가 넣어놓으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떫은 게 싹 빠지면서 그거 아주 별미입니다. 그래서 땅땅 얼은 그 감을 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은 속에 있는 얼음이 바깥으로 다 나와요. 그래갖고 얼음으로 코팅이 돼요. 그걸 젓가락으로 톡톡 깨뜨려서 얼음을 싹 벗겨가지고 속에 얼음이 약간 아삭아삭 남아있는 그 연실을 먹는 기쁨은 먹어본 사람만이야. 그렇지 않으면 소금물에다 집어넣어서 침실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어디서 배워오셨는지 쪄먹으면 된다고 또 배워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을 솥에다가 찐빵 찌듯이 얼개미를 넣고 솥뚜껑을 닫아놓고 푹 쪘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아 그건 뭐 간식도 없고 그럴 때니까 그거 주길래 그냥 벗겨서 먹었죠. 그거를 먹고 하여튼 죽다가 살아났어요. 취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요즘에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몇 년 동안은 간만 보면은 여기가 갑자기 묵직해지면서 속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예? 그런 거예요. 속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못 먹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내 마음속에 아직 없을 때 내가 그 은혜의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야. 행여나 내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 속에서 그런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건 천하고 우스운 것이다라고 말아버리는 것은 여우와 심포도의 비유와 똑같은 것이야. 그래서 먼저 아 나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감화시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정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시는 그 사랑의 감정을 나도 한번 가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그래요. 사람이 남녀가 사랑하면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고 뭐 뜨거움도 있고 그래야지 만나면 만났나 보다. 돌부처 서로 쳐다보듯이 그건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의 체험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시는 기도가 없어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은혜의 체험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 차가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넘치는 감화와 주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기쁨을 제게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하면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뭐 맨날 와서 뭘 주시오. 전화요금 고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스요금 고지서까지 쭉 깔아놓고 기도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자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제가 영접한 이후 5년, 6년 혹은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주님,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주님의 품에 안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뜨겁게 저를 한번 안아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눈물이 내 뺨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흐르는 눈물이 주님의 뺨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그런 감화와 사랑을 주셔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체험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나에게 경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 기가 막히게 들어주셔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메마르고 냉담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볼 때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사랑을 안고 인격을 알면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요새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메마른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충만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경험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척박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사 우리로 이런 신앙의 정서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간증, 신앙의 간증을 쌓음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